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우정을 꼽아보라면 아마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과 관계된 폴 고겐과 빈센트 반 고흐의 우정이 세 손가락 안에는 꼽힐 것입니다. 고겐과 고흐의 본격적인 만남은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도르 반 고흐의 요청으로 고갱이 아를로 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고갱이 아를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우정을 쌓아갔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개성이 강한 성격 탓인지 아를에서 함께하는 생활은 두 달 만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아를 시기에 두 사람의 숙소였던 그 유명한 노란 방 바로 건너편에 공공정원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먼저 그렸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 고갱이 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의 비슷한 구도와 소재로 고흐가 먼저 그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아를의 여인들은 인물을 전부 왼쪽으로 몰아넣은 구도나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한 배경, 신비로운 색깔 배치 등 흥미로운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점은 옷으로 입을 가린 두 명의 여성 앞에 덤불입니다. 덤불을 자세히 보면 고갱이 의식적으로 눈과 코로 보이는 실루엣을 그려넣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갱은 이처럼 항상 그림의 모호한 이미지로 미스터리함과 신비로움을 부여하기도 하였고 독특한 색채나 이미지로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작업 경향은 그를 상징주의의 창시자로 만들어주었죠. 그래서 고갱의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즐거움에 쌓여 흥분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진정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울함을 느끼며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평온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세계의 향연을 제공하죠. 평온한 감정 속에서 고갱의 그림을 보며 그 순간에 더욱 몰입하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슬며시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지도 모릅니다.